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함경북도 회령시 연사군 무산군의 피해복구 정령을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북부 피해 지역 건설을 하루빨리 끝내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대책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한편 총리는 김칡제철연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 청진항을 돌아보면서 북부 전역에 보내줄 철강제 생산을 늘이며 세멘트를 비롯한 피해복구 자재 수송을 다그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